네 목소린 달콤한 젤리 같아. 예수 그속에 맴돌아 찾아가 늘 너를 갖고 싶어 baby.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건 welcome. You, 너의 향기 모두 뺏어줘. Come on, come on, come with it. Come on, come on, come with it. Long time in your chowan tala. I know you want it. Take it, make it for me. 다이아몬드 같이 섹시한 느낌. 첫사랑 같아 와인빛 때처럼 멍하게 사랑의 눈이 뭔 다른 말들이다. 나는 거짓말인 것 같았던 느낌. 뭐? 눈을 감으면 네가 보여. 헤어날 수 없이 너밖에 안 보여. You, 귀여운 몸에 너 feel so good. Come on, come with it. Come on, come on, come with it. Only you, 나는 너에게만 feel so good. 다른 여자 말고 너를 갖고 싶어. 나는 오로지 너에게 깊이 닿고 싶어. 너를 볼 때면 난 가슴